29일에 발표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고에 의하면 27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개최를 위한 해외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해외측준비위원회에는 해외 각 지역준비위원회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해외측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연속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계속 받아들여 준비위원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외측준비위원회는 결성선언문에서 연속회의 제안이야말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이뤄나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면서 민족대회합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24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오세안주 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